예, 오늘 우리가 아침에 묵상하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52절에 보면 우리 계속 이어지는 말씀으로 초막절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예수님에 대하여 이제는 많은 쟁론이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7장을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좀몇 가지 계속 생각해왔던 말씀에 이어서 묵상을 이어가기 원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 믿게 되는 사람들도 있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그리고 이제는 죽이고 싶어 하는 사람들까지도 나오게 되어지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냐, 아니냐, 선지자가 아니냐, 맞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 쟁론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해 보면 또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문제가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갈릴리 출신이냐. 성경에 보면 이 메시아로 오시는 분은 42절에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쟁론이 일어났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하수인들도 예수님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라고 45절부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잡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했던 말은 예수님처럼 얘기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 평범한 사람들과 같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이 유대 당국자들은 또 그들을 나무라면서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몰라서 그런다. 갈릴리 사람이 어떻게 선지자가 되느냐 그래요. 그리고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일찍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라고 이야기해요. 이 얘기는 보면 갈릴리 사람을 얼마나 모욕하고 또 하찮게 여겼는지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그에게 모욕을 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 너도 갈릴리 출신이냐라고 그러면서 한번 찾아보라, 말씀 좀 찾아봐라,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특별히 자라셨고 갈릴리를 근거로 활동하셨다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TE 성경 공부를 하셨다면 갈릴리 나사렛과 또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주 활동지였다는 것들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물론 그곳이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부모님이 사셨던 곳은 아니지만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신 아버지를 따라서 호적 조사를 하기 위해서 유대 땅으로 가다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셨다는 것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아마 예수님과 대화를 깊이 나누어 봤다면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도 던져주셨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보면 예수님에 대하여 이미 예단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도 보지도 않고 그저 자기들에게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든 것들을 예단해 놓고 그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은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사람들에 대하여 직접 만나고 또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내 생각으로 먼저 미리 저 사람은 또 저런 사람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인간들은 끊임없이 어떤 선입견을 만들어내고 그 선입견을 쌓아놓고 나면 그것 안에 자신을 가두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 사람들은 어떻다, 공부를 한 사람들은 어떻다, 못 배운 사람들은 어떻다, 어떤 집안 사람들은 어떻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꾸 갖게 되어집니다. 혈액형을 듣고 나면 어떤 혈액형 사람들은 어떻다, 또뭐 어떤 기질의 사람들은 어떻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된 분과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어떤 기질이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 그랬더니 혹시 뭐 담즙질, 다혈질, 뭐 우울질 이런 거 검사해 보셨냐고, 목사님은 도대체 무슨 형이냐고 물어봐요. 그러면서 또 목사님 혈액형은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아버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싫어하시는데 자기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대요. 전잘 모르겠다고, 검사를 했는데도 잘 모르겠고, MBTI도 그렇고, 했는데 전 별로 그런 걸 기억 안 하고 사는 스타일이라고. 저는 별로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 편이에요. 여러분이 무슨 형인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혈액형도 모르고 여러분이 무슨 형인지도 몰라요. 근데 물론 그런 것들이 참고사항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에 갇히는 순간 우리는 사람을 선입견으로 판단하게 되어져요. 미국이든 한국이든 어떤 지역 사람들, 어떤 인종 사람들 이런 것들에 대한 편견들이 존재합니다. 남부 사람들은, 북부 사람들은, 한국에서 보면 전라도 사람들은, 경상도 사람들은, 충청도 사람들은, 강원도 사람들은 어떻다라는 선입견이 존재합니다. 그것을 갖는 순간 우리는 그것으로 사람을 보게 되어져. 그래서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쩐지, 어쩐지라는 말이 좋은 거 아니거든요. 내가 이미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에 반증이 되어지고 내가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다는 평가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또한 외모로 사람을 취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미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은 너희는 사람들을 외모로 취하는 것들에 대한 말씀을 던져 놓으셨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사람들을 자꾸 겉모습과 외모로 판단할 때가 많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속과 중심과 마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람들의 외모와 겉에 보이는 여러 가지 현상만을 보고 행동만을 보고 사람들을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스스로 여러분 사람들을 볼 때 우리의 그 사람들의 중심을 볼 수 있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고 오늘 니고데모가 한 말처럼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 판단하고 평가하지는 말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도 혹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할 때 그 사람들이 행한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듣기도 전에 판단하고 평가하는 내가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주님의 뜻 안에서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내가 미리 판단자가 되어지지 않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그 사람들이 행하는 것들을 더 깊이 바라보면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명절 끝날에 큰 소리로 외치신 말씀입니다. 초막절에는 대제사장이 성전의 뜰에 물을 붓는 것들을 시작으로 해서 사람들이 성전의 뜰에 물을 붓는 여러 가지 의식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초막절 명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광야를 행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가지 것들을 묵상하고 고백하는 건데 그 중에 하나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마름을 해결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하여 대제사장이 성전에 큰 물을 콸콸콸콸 부어내리는 일들을 하는데요. 그 행사를 하는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물을 붓는 같이 물을 붓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그 명절 마지막 날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면서 39절 말씀은 예수님이 이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무엇을 말씀하신 거래요?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날 자신을 잡으려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면 안 된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성전에 올라오셨던 이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 초막절 명절 가운데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인간들은 끊임없는 만족하지 못함, 인생에 무언가 목마르고 행복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더 많이 가지면 세상의 것들로 무언가를 채워지면 만족하고 행복할 거라는 착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에릭 프롬이라는 심리학자가 이야기한 대로 사람들은 소유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만 가지면 지금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을 텐데 공부를 통해 학위를 받으면 내가 어떤 직위를 가지면 직업을 가지면 어떤 사람을 심지어 갖게 되어진다면 내가 원하는 명예와 성공과 어떤 내가 원하는 물질을 갖게 된다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저 자리에 가고 나면, 이 일을 이루게 되어지면, 이것만 지나가면.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사람들아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이라는 생수의 강이 너희의 배에서 흘러나올 텐데 그것을 통해서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의 불만족들,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마음의 불만들, 그것은 사람 때문도 아니고 환경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건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어질 때, 하나님과의 충만한 교제를 나눌 때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장로교 신앙 고백에 보면 우리가 인간이 행복하고 만족하는 것은 주님을 만날 때에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을 만날 때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인간의 모든 불만족과 불행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데서 시작됐던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알고 신앙을 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을,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케 되어지실 때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음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의 안에서 흘러 넘칠 때 우리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그것을 말씀하셨대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의 주님으로 믿었다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계십니다. 그분이 충만하게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가 목마름을 해결하고 행복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에는 수많은 선물과 축복이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령이라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교제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성령을 날마다 바라볼 때 그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우리와 함께하고 성령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충만히 누릴 때, 예수로 온전히 채워지고 예수와 온전히 교제할 때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이 진정으로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에 읽는 책 중에 목회를 말한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부산 수영록 교회를 목회하시는 이규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이에요. 그분이 목사님들을 향해서 여러 이야기를 하는 책입니다. 그 책을 통해서 제가 요즘에 하나 많은 또 깨달음을 얻고 또 많은 은혜들을 누리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야기한 말씀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어요. 목회자들도 이 가장 기본적인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만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의 1번지, 목회를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목회자 자신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진다고 행복한 게 아니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목회자의 진정한 행복도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거하심으로만 행복할 수 있는데, 목회자들도 때로는 그것을 놓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들,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는 것들, 그런 것들에 치우치는 순간 결국에 껍데기만 남고 불행해지고, 그리고 그 불행을 감추려고 자꾸만 연기하게 되어지고 그런 불행한 목회가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목자로 섬기시는 김영신 집사님, 또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계신데, 여러분, 내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고 그런 것들로 행복해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좀 몰라줘도, 또 사람들이 조금 목장에 또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안 모이고 열매가 없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힘있게 행복함으로 살아갈 수 있고 목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어지면 우리는 자꾸 사람들 때문에 기뻐하고 불행해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목회가 되어지면 기쁘고 사람들이 알아주면 행복해지고 그것을 잃어버리면 불행해지는 그런 마음을 걷는 건 사실은 우리가 내가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님이 주신 말씀처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에 성령이 흘러나오고 내가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